들리는 소리가 나게 좀 내봐다 티가 나 티가 차 뭐가 그리 들려나 지금 무슨 일 나와 짜증나게 내가 뭐랬다고 네 말이 다리 팔이 떨려가고 너도 많아 제발 저같지 마 G잡 듯이 잡아주지 now what you wanna do right now how so a little dumb dumb stop now 정말 다리가 속인 거네 한 번 하면 또 한 대 버릇 돼서 결국 끝난 대 옆에서 다 내가 미친 거래 너만 속아주고 가주고 가주고 하지마 자꾸만 나를 더 미치게 만들지 마 그렇게 깊게 갇지마 더 이상 미소를 기칠하며 Why don't you kiss my baby 미안하다며 다시 없다며 똑같네 그냥 그동안 네가 한 모두 서워 기분 참 못 갔네 그럼 나 뭐가 돼야 참해 힘들어 그만할래